pray that today you will use her as a mouthpiece to speak to us. Lord, I just ask for every heart in this room to be ready, be like soft, fertile soil to receive every truth that she's saying, and for seeds to grow in our hearts. Lord, and I just ask that your spirit will be upon her, and have your way today in Jesus' name. Good morning. So just before we start, 시작하기 전에 짧은 그냥 일주일의 그 진행 걸 어떻게 할 건지 나눠드릴게요. So I'm just going to talk about like really quickly what the week is going to look like.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요일은 여기 미국의 공휴일이에요. So on this Thursday, it's a public holiday for Americans. 예, 그래서 Thanksgiving인데. So it's Thanksgiving Day.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은 수요일까지밖에 없어요. So our lecture goes only to Wednesday. Nice. 그래서 목요일에는 9시에 저희가 다 알로하 카페테리아에서 만날 거고요. So Thursday, 캠퍼스 전체. We're all at the entire campus gonna meet at the cafeteria. 예, 그래서 그때 같이 저희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12시에 다 같이 캠퍼스 전체적으로 그 Thanksgiving 식사를 할 거예요. And we're all gonna have worship there as a campus, but also we're all gonna have lunch there as a community. 그리고 금요일은 여러분 쉬는 날입니다. And on Friday is your free day. 예, 그래서 미국의 공휴일을 따라서 저희가 금요일은 쉬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여러분 work duty가 그대로 있긴 있어요. So on weekends you do have your work duties, but on Friday because of the public holiday, you guys will have your holiday. Only the Americans. 그 대신 이번 주 주말 work duty는 조금 더 여유롭다고 했어요. But they told us that this weekend work duties is going to be a lot easier.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합동 주간인데. And next week is the corporate week. 그래서 Andy Bird와 이제 Johnny Gillespie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So Andy Bird랑 Andy Bird and Johnny Gillespie.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저희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오는데 Rick Pino하고 Sean Foyt라고. So Rick Pino and Sean Foyt, these amazing worship leaders, are going to come. 그래서 그때 수요일 날 우리 ministry night은 안 하고 그때는 그 오하나 코트에서 ministry night을 다 같이 할 거예요. And instead of having this Wednesday Ohana, ministry night, we're all going to have a corporate Ohana ministry night on Monday. 예, 그리고 화요일에는 저희가 선교에 대한 동영상을 그 DTS 전체가 다 같이 볼 거예요. And on a Tuesday, we're going to watch this a missionary film called Ekbalo Project. 예,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에 아무것도 없어요. And on Wednesday, there's nothing. 예, 그래서 다음 주 저녁 스케줄이 조금 이제 바뀌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So just next week, the evening times is going to be a little altering. So just letting you guys know.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다시 광고해 드릴게요. So next week we'll remind you again. So yeah.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So yesterday we talked about Romans 12, right?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And so we talked about the whole renewing of your mind.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개인의 삶 안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So we thought about how we can do the, apply this to our personal lives. So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So I was asking God like how God will like, renew our identity.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And renewing the mindset of what success is to the word success that it's defined by God.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And we also applied the truth behind the community.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And so renewing the mindset of what community means in our life.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큰 이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a bigger context of what does renewing our mind in the areas of culture. 예,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그냥 그 말씀만 보고 적용을 했는데요. So yesterday we only looked at Romans 12 and just applied it as it says it there, but 근데 사실 로마서를 보면 전체를 보면 But if you look at the entire book of Romans, 바울은 사실 그 두 인종 그룹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편지를 쓴 거예요. The reason why Paul wrote this letter was because there was two different nation cultures that were going against each other, and this is what he was addressing the entire time. 그래서 그냥 개인들에게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가 아니었어요. So Paul wasn't just saying, "Yo, just renew your mind, everyone." 예,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한테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는 거였어요. He was addressing specifically to the Jews and the Gentiles, renew your minds. 자, 너희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 So you need to renew your minds of how you worship, how you look at each other, how you do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그래서 다른 인종이 어떻게 서로 대하는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야. So if you don't conform to the culture and the world around you, but if you renew your mind, you have the renewing of your mind just like Jesus. 예, 그래서 저희 그 로마에서의 역사적 배경을요,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So I'm not going to explai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rough words.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짧은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But the staffs are going to come and we're going to do a skit and show it to us what it was like. 그래서 로마 시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So we're going to explain what it was like back then with this whole church, with the Romans, with the Jews and Gentiles.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쉽게 어떻게 갈랐냐면. So how we divided it really easily was. 저희 백인들은 유대 So the our Western friends are going to be the Jews. 예. 그리고 우리 동양 친구들은 동양 스태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And our Asian our staff will be the Gentiles. 그리고 우리 서진이는 이방인이에요. And Lincoln is going to be a Gentile, of course. 자, 저희가 로마 시대로 돌아가서 My name is Tacitus. I am a Roman historian. 그래서 타키투스라고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I wrote a lot of history about the Roman Empire during the early Christian era.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 And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city of Rome at this time. 그래서 로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So about 25 years after Jesus has resurrected and ascended back into heaven.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25년이 됐어요. The gospel has been spreading all over the Roman Empire. 예, 근데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퍼졌습니다. It has gone from Jerusalem and has now recently reached the city of Rome.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까지 왔어요. Where it has begun to be accepted by a small portion of the Jews. 예, 그래서 유대인 몇 명들에게 다는 아니야 몇 명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And some of the Gentiles as well. 그리고 이방인 몇 명에게. So these are your Jews here. 그래서 여러분의 유대인들. Is there a day tomorrow? It's the Day of Atonement. Come on. These are our Jews. So 우리 유대인들 내일은 대속죄를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And our small Gentile church over here. So 우리 이방인 교회. 예수, 예수. And they are beginning to grow. 근데 이방인 교회가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Now. In Rome, the Jewish church was larger than that of the Gentile church. 예,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보다 더 컸어요. And they began to meet with the Gentile church. 예,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Oh, Jesus. But yes, yes, yes, yes, yes, But not all of them were very happy about that event or that happening.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거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요. Not happen. Come sit with us. But come sit with Jesus. No, they don't tell. So the Jewish leaders who weren't happy about this approached the emperor about it. So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Emperor, most honorable emperor. Listen, we were thinking maybe Rome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exactly. the Gentiles yes. and the Jews. They don't even have like a sanctioned religion. Mm. It's not even official. The Jewish religion, however, is official. Yeah. 유대인 종교가 진짜예요. Yes, it is. I mean, so we were wondering if you could help us out a little bit. But from what I can see, it's not them that's causing the problem, but it's the Jews that are starting all these riots and everything. No, I think you guys are the problem, not them. So get out of my city. Wow. Go, out of my city. It's not what I thought was going to happen. Okay. And so... Sorry. My bad. So Claudius Caesar kicked all of the Jews out of Rome.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도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And after he had kicked all of the Jews out of Rome, the Gentile church began to grow. 근데 이방인 교회가 그러고 나서 더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t became very large in Rome. 그리고 로마에서 굉장히 커졌어요, 교회가. But like all Caesars, Claudius died. 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And a new Caesar came into power. 그리고 나서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And after Emperor Nero had come into power, he thought to himself, why did we ever kick the Jews out of Rome? Why did we kick the Jews out of Rome? Maybe we should bring them back. I think I'll write a decree and invite the Jews to come back to Rome. And so Nero Caesar wrote a decree and sent it throughout the empire, inviting the Jews that he had kicked out to come, or that had been kicked out, to come back to Rome.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썼어요. And so, as the Jews came back to Rome, they began to meet with the Gentile church in Rome.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다시 들어오려고 했어요. But as they began to meet with the Gentile church, they noticed that there was differences between them. 근데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Why you eating pork? Is that baby circumcised? No. What? Oh. No, baby. 이 아이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And so the Jews began to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Gentiles. And while the Jews and the Gentiles began to separate themselves, they were meeting with one another. 그래서 모임을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But this caught the attention of a very important man in the church. 근데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리더에게 이 사실이 주목이 됐어요. Who is in a nearby city? 그리고 근처 다른 도시 고린도에 있는 사도였습니다. And he wrote a letter to the church in Rome about this division. 그리고 이 분리에 대해서 교회에게 서신서를 썼어요. And this is what Paul had to say.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kay, guys, okay. Okay, guys, could you just, okay, let's just hear me out, Here it is. Okay. Okay, first of all, Jews. Yeah. I have total authority over saying what I'm going to say to you guys, because just letting you guys know, I've been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as you can see. Legit. Legit. Certified, thank you. So, I can definitely have authority in saying what I need to say. It's gonna be good. Don't like it as man. Okay. Okay, I get this. Guys, like, just first of all, Gentiles, hear me out. Jews, hear me out. I get this problem. 이 문제를 뭔지 알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Okay? Just first of all, guys, I need to let you know this, that your forefathers, you know, yes. your Abraham, guess what? He was a Gentile too. What? Yeah. He was chosen by God before he was even circumcised. That's right. That's right. And his righteousness wasn't because of the law, because there was no law when in this time, but his righteousness was given to him through his faith. Okay? Get that in your heads, please. And guys, like, Gentiles, please stop being so cocky. Like, it is... 은혜 때문에 여러분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도 미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아야 좀 아, 나 재미도 나 그게 아니야. 그게 절대 아니야. 예? 네? Okay, guys. Jews. Every food is clean. Okay? Just let you guys know it is clean. It's clean. Hey, but 아 진짜 우리 선찬식 할 때 소주랑 삼겹살 먹지 말자 진짜 선찬식에서는 그러지 말자 진짜로 아니 just communion you know just it's just 삼겹살 is not just let's not do that okay it's just not traditional let's okay let's keep what's sacred sacred again guys like I know this is hard and I can't I'm staying here both as a Roman citizen of a Gentile but also as a Jew because of my circumcision but with that guys I am torn and the only answer that I can give you guys is to love really just to love just love one another compete and honor one another think about it how can you honor that person okay If that samgyeopsal is gonna make our Jew brother stumble, 먹지 말자 그냥. 왜 먹어? I, it's just meat, you know? 고기잖아 그냥. 그거 그래서 먹어야 돼?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래 치킨은 그냥 이렇게 먹어 치킨으로. 아, chicken okay with you guys? Yeah, chicken holic. Okay, chicken holic. Good, fine. 그래서 communion chicken holic. Okay, good. So. 하지만, so the only thing I can really give you guys is love one another and please, please, please don't let your freedom become a stumbling block for one another. It's just not worth it, guys. Really, it's not worth it. And again, guys, we are in the body of Christ.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e are all one body. We all have different parts. Understand that and please be unified. That's the only thing. It's not about what's right and what is wrong. It's just simply about, guys, what is love? What is the loving thing to do in honoring one another? For the law is simplified through this. Love your neighbor as thyself. Wow. There it is. And so as Paul wrote this letter to Rome and it was read throughout the churches. So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이제 로마의 교회에 이게 읽혀졌습니다. Although there were disagreements, the church began to be unified because they loved one another. 여전히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And they met in the middle. And then there was a fire and Emperor Nero started to kill all the Christians.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Yeah. 이해가 됐어요? Did you guys understand kind of what was going on? 자,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이. So if you look at the book of Romans, 이방인들에게. Paul is like, yo, Jews, you need to be like this, da-da-da, and then he's going to the Gentiles, yo, Gentiles, but you need to understand that this. So you see Paul going back and forth from both cultures. 예, 그리고 나서 12장에. But after that, in chapter 12.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거였어요. Because the problem was like, okay, how are we going to worship God in this diversity. That was the problem. 유대인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Because the Jews were still in the dilemma of like, okay, Sabbath day, we got to keep it pure, we got to keep the rules, and the pork eating, that's just no good. 근데 이방인들은 이거 먹는데 내 양심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이게 뭐 어때? But the Gentiles were like, well, I'm not convicted eating pork. What's wrong with that? 나는 안식일에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하루 종일 쉬어? And I'm like, yo, I need to work in the Sabbath. I can't not work. My business is gonna go down. How you rest in Sabbath?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Therefore, there was a lot of tensions and conflict between how we're gonna worship. 그래서 바울이 12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다. So in chapter 12, we see how Paul addresses that how you worship God is by being a living sacrifice.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y following the rules. 너희 생각을 바꿔서 renew your mind. 너희가 변화돼. You need to change.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어요. And then it goes into detail of how you can love and honor your brothers and sisters.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So speaking of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cultures.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지금 나한테는 별로 해당 안 돼. 나는 모든 문화를 다 사랑해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So we probably I know what you guys thinking is like, yo, this is like back in the days. I have nothing to relate with because I love all cultures. 예, 근데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So one of the big blessings that we have in our generation is that a lot of skills and technology has developed. 우리가 진짜 국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That we are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예, 그래서 이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어요. And we're being exposed to different cultures already.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세대의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문화에 들어가는 것을 옛날 사람들만큼 어려워하지 않아요. That's why for me, I believe that the 대추수. The greatest harvest. I believe that we can go and do the greatest harvest is because we are able to do the things that the back in the days people couldn't have done. 예, 왜냐면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미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Because you're already exposed and you have so much wisdom and knowledge already about different cultures. 그래서 다른 문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막 저러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만큼 하진 않아요. Because already like if he see something eating like someone eating a different food. Than yours. You're not going to be like, oh, that's gross, because you already know what's going on. 오히려 궁금해하죠. 아, 저건 뭘까? And you won't be like, oh, ew, but you'll be like, oh, that's curious. I'm curious. What is that? 그래서 지금 이 국제 사회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So that's why in living in a multi-diverse culture, this is a blessing for you guy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게 옛날 사람들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So therefore, when God said, lik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t's not going to be as hard as back in the days people were.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장 핵심 안에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However, in the deep roots of our foundation, there is a culture within us, each individually.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는 뭐 재밌어, 이거 너무 신기해, 막 이러다가. So when we're all together, we're like, oh, it's all good. Oh, that's so funny. What you do that? It's interesting.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같이 살다 보면은. 왜 저래? 라는 게 이제 점점 나옵니다. But when we're living together, you start like, okay, hold on, why are you doing like this?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저 사람의 성격이 이상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But in the beginning, you'd be like, okay, maybe it's because of that person's just weird. The personality is weird. 근데 많은 경우 그게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But mostly it comes out because of the culture differences. 예, 그래서 자기 민족 중심주의라는 게 있어요. So there's a word called ethnocentrism.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중심주의, egocentrism. Ethnocentrism? Ethno. Ethno. Ethnocentrism. Ethno.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중심주의랑 비교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Egocentricism. So okay. You can just think of ego, egoism.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중심인 거예요. So egoism is like I am the center of everything.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And it's that mindset of like if I don't like something, it's because that person's fault.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조직의 문제예요. And even if you're in an organization and it's like I don't like the rules of this organization, therefore it's the organization's fault.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기준이 돼서. So you become the center of everything and therefore you become the judge of everything.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 중심주의도 자기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민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Like that same thing, ethnocentrism is the same thing. When you your culture is a center, therefore you like judge other cultures around you. 그래서 항상 내 문화가 기준이 되는 거죠. Therefore your culture becomes a founding culture. 어, 그래서 한국에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So your culture becomes standard, therefore you say, okay, in Korea we do this. Why do those people do that? 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부족한데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이게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야. And sometimes you're like, oh, Korea we lack this. Therefore that country they excel because of that thing. 예.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항상 중심이 돼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Therefore we come to comparison because your culture becomes centering founding standard. 그래서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두 가지 형태예요. So ethnocentrism comes in two forms. 비교했을 때 우리 문화가 내 문화가 저 문화보다는 우월해. 더 나. So we think one thing is to believe one our own culture is actually superior than your own. 예.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는 아 저 사람들이 역시 그래서 잘 사는 거야. Well, another one is that you feel inferior to someone else's. Therefore, you say, "Oh, that people group, they always live in like in luxury." 그래서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So ethnocentrism is about having your culture as a center, and then you start comparing with other cultures. That's ethnocentrism.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나라가 이 전 지구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So basically, in a big picture, it's like saying my culture is the center of the entire world. 예. 근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So to break the power of ethnocentrism, we need this. 그래서 우리가 크면 클수록 As we grow older, 자기 중심주의에서 이렇게 성장 이렇게 깨어서 나오는 것처럼 So we grow out of the areas of ethnocentrism.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And through your life and many experiences you realize okay, maybe I am not the center. My culture is not the center of the set. 예, 그래서 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문화가 중심이 아니라 So you realize that my culture is not the center. 하나님이 각 나라를 각 열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면 비교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But when you start to realize how God views different cultures, you stop comparing.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비교가 덜해지는 것처럼 Same thing as when we are so secure in identity, we stop comparing ourselves with others, right? 예, 그래서 이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그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이 문화 저 문화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And the same thing as when we have more revelation of God's view on how He sees the nations, then we will start to stop comparing our culture with others. 왜냐면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Because what happens when we start comparing? 누가 옳아? 누가 틀렸어?라는 것을 꼭 알고 싶어 해요. Because we come to wanting to know what is right, what is wrong. Who is right? 근데 많은 경우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건데 우리는 계속 따지고 싶은 거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야? But really, when it comes to conclusion, it's not about who's right or wrong. But we just wanted to like start debating on who's right and wrong.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시,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각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Therefore, we need a revelation of how God sees different cultures. 예, 그렇게 되면 비교를 안 하게 돼요. When we have that, we'll start comparing.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 문화가 맞아, 너 문화가 틀렸어라는 것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And from there, you'll stop comparing and say, "Hey, your culture's wrong, my culture's right, or my culture's wrong, your." Right. 근데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And to be frankly, like we can't know everything about a different culture and then go to that nation, right?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그 문화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So therefore you have to trust knowing that the Holy Spirit is going to reveal things that you're capable of understanding and therefore you'll be able to walk it ou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들어가요. So let's say you're going to Egypt. 근데 이집트 들어가기 전에 그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받죠. So you get introduced to many different cultures in Egypt. 그래서 이집트 문화에서는 식사할 때 이렇게 하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So in Egypt we eat like this. This is how we greet one another.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의에 어긋나고 And this is where if you do this, this is super disrespectful.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들어가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But even though you understand should and you know study it and everything but you still make mistakes. 여러분은 외국인이니까. Because 그쵸? you are a foreigner.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다. So you have to have trust knowing that the Holy Spirit is going to teach you and guide you and tell you what to do within those situations.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문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마음을 열 수 있어요. And therefore you'll be able to open your heart more towards multiculturalism.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Antonio, is there any question?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So I'm going to start comparing with by the word with different cultures. 예,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다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를 다룰 겁니다. So there are four things that I really believe that is important and I'm going to I can't go to every details but there's four things I really want to point out from culture.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So the first thing is how we communicate.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문화, 그룹 문화. Another thing is individual culture and as a group culture.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That's where we see where is like where we put identity. Is it an individual or in a group setting?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And also third is how we look at time.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권위자를 어떻게 보는지. And also the fourth thing is how we see authority figures. 예, 근데 이 네 가지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 네 가지가 여러분 팀 안에서 가장 크게 드러날 어떻게 보면은 문제들이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이슈들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나와요. So the reason why I picked these four topics is because within your team, these four are the most likely things that will have tension in.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팀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을 또한 가질 거예요. So I want you guys to go and maybe later and have this time of actually talking about these things.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The first thing is communication. 두 가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서양 문화, 동양 문화로 나눕니다. So many people just divide two cultures. It's the Western culture and the Eastern culture. 아니면 어떤 분은 이것을 hot climate culture, 그다음에 cold climate culture라고 하는데. So some people they say it as the hot climate culture versus the cold climate culture. 따뜻한 기후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화랑 그리고 차가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비슷하다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서 설명했어요. So some people actually divide it into saying the people group who live in like a hot climate is their own culture and the people who live in a cold climate is their own culture.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는 서양 사람이지만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So I'm just really generalizing all this stuff. So like I'm sure these people here would be like I'll be giving example about the western culture and you'd be like no that's not me. I totally don't do that. 예, 그래서 지난주 영신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So like what Yongshi said last week is like the more we know about culture and being exposed to it, we can't just generalize one culture with just one person.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한국 사람은 세 번 정도는 이제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So you know that word we said like in Korean culture like you have to at least asked them three times. 예, 그래서 먹을래? 그리고 괜찮아요. 먹을 진짜 안 먹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까지 물어봐야 된다. So you know, it says like, would you like to try this? And they're like, no. Like, I know, really try this. It's like, no.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try this three times?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거를 한국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 서양 친구가. So after hearing this, this one Western friend of ours, like after hearing this, he's like, okay, I'm going to try this to Koreans, and he start doing that to the Koreans. 예, 그래서 물 마실래? So they come and say, hey, you want to drink water? 아니야, 그래 한국 문화에서는 세 번 물어봐야 되는 거 내가 다 알아. Hey,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Hey, I know, you said no, but I know in Korean culture you have to ask you three times. So I'm gonna hear, I'm gonna ask you again. Do you want this? 세 번째야, 먹을래? Hey, this is the third time. Okay, do you want this? 근데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But he's keep doing this to every Korean that he meets. 근데 내가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And one time he came to me and he said, "Would you like this?" 그 일반적인 규칙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So for me, I just didn't like the fact that he was generalizing that one thing with every with all of us. So what? This is how I responded. 그래서 내가 싫다고 했지. So I was like, "Didn't you hear me? I just said no." 싫으면 싫은 거야. 그만해. No means no. Stop it.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들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So when we think of like this cultural stuff, it can't you have to understand it's not you can't think of it as like everyone is like the same. 왜냐면 모든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거는 박스 안에 우리를 가둬놓는 거잖아요. Because everyone hates to be like limited and put into a box,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격 유형 테스트도 MBTI 테스트도. So like even the personality test of the MBTI, Myers-Briggs. 만약에 누군가 반응을 딱 하는 거 보면 그래 넌 역시 ENFP야. And you know they'll be like, oh, I see your response. Ha, you are ENFP.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쁘죠. 이제 나를 박스에 가둬놓는 것 같아서. But after a long time, the people like start responding like that, you get really frustrated because you feel like you're just put into a box.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라는 그 박스 안에 서로를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So even with culture, it's the same things. Don't try to put everyone into a little box.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But the reason why I'm saying this, sharing this about culture, is because I want to be a little help to you guys regards to this. 예,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So regards to communication 솔직하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There are people who be like, no, I don't agree with you. 그러면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문화. There's a culture where they're like, no is no, yes is yes.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짧고 직설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Because they think that being blunt and direct is actually saving the other person's time. 예, 그래서 나의 yes는 yes고 no는 no다. So my yes is going to be yes, my no is going to be no.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없어요. And there is no hidden meanings, there is no string attached to it.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 So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그래서 솔직한 문화하고 예의 바른 문화가 So the honest culture, the honest culture and the very direct culture. 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They hear someone's when someone speaks. 많은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눈치를 보고 아니야. 진짜 예스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But in the West, in Eastern culture, we'll be like the Asian culture. We'll be like, okay, we hear what they're saying, but be like, no, they, I'm pretty sure that they didn't mean what they said. 그냥 표정을 보니까 진짜 기분 좋은 게 아니야. Because I see their facial expression, and it's 그래서 막 눈치로 막 그것을 분석하려 그래요. So in Asian culture, we try to like use 눈치 and we like try like decipher like what the real meaning behind them.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그분들은 yes는 yes고 no는 no예요. But you have to understand is that when they say yes. It means yes. When they say no, it's no.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So when they say honestly, it's not because they have some kind of emotion towards it. 예, 그래서 어떤 그냥 정보만을 전달하는 거지 그게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So it's not a personal thing. They're just tossing out information. They're not taking it like in a personal matter.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앤드류가 데이트할 때. So for example, I'm dating with Andrew, right? 내가 만약에 앤드류한테 이제 뭐 어디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So you know, I'll tell Andrew, hey, let's go somewhere. 근데 앤드류가 안 돼. Andrew will be like, no, we can't. 그게 다예요. That's it. 그럼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짧게 얘기해? So for as a Korean, I'm like, whoa, how can 나한테 you be 화가 so 났나? Blunt? Are you angry at me? 어 나한테 뭔가 삐졌나? Are you a little sour or something? Like,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왜 저렇게 짧게 대답하지? And I'm always pondering about it. Like, why is he so blunt with me? 근데 Andrew는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But Andrew is just no. 시간이 없으니까. I just don't have time. Sorry. I just 그게 no.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나는 너무 솔직해서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But he has no personal emotions behind it. It's just simply like that's how it is, but because of that I am becoming bitter. Okay. So I take it very personally.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짤막한 대답을 듣는다. 우리 그 동양 친구들. So for the aging our friends here, like if someone like speaks really bluntly to.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주세요. Please understand that they don't have something against you or like hidden meaning. It's just how it is. 예, 그리고 또한 제가 DTS 받을 때 제 DTS는 영어 불어 학교였어요. So when I did my DTS, it was a French English speaking school. 근데 그 안에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There was a French friend of mine in that school. 수업을 할 때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잖아요. So during this lecture time, if the speaker says something that my French friend doesn't agree with or doesn't understand.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랬어요. This is how you respond. 나는 어떻게 강사한테 그럴 수 있어? And I'm like, oh my god, how can you do that in front of a speaker? 그 너무 무례하잖아. 어떻게? Oh my god, that's crazy. 가정 교육 어떻게 받았어? Oh my god, how are you even like educated by your parents? Like, are you like? Oh my gosh. 근데 왜냐면 동양 문화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Because in Asian culture, like your family discipline, like how your family like really just like discipline. 굉장히 you, 중요해요. It's so important.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자기 어렸을 때 뭘 배웠냐면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표정으로 보여줘야지 선생님이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거라고 피드백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what the French friend told me was like, no, when I was growing up. My culture, we actually have to show with a facial expression what's happening so that the lecturer and the speaker would know what he's doing.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So, 솔직하게 표현해라. So in the school, they would say like, no, actually my lecturer would tell me like, please be honest. 예, 그래서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솔직함, 정직함인 거죠. So in their culture, what they value is honesty. 예, 근데 그 반대로 되는 문화가 예의 바른 문화. But the opposite of that, we'll see the 예의 바른 manner, no, polite culture.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So indirect. So they speak really indirectly. That's how we communicate.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So what they value is that they have to be polite in any way they communicate. 예, 그래서 싫어도 싫다라는 얘기를 그냥 난 싫어가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내가 왜 싫은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So even though they don't like something, they can't say directly, but they have to like kind of like go around and like kind of like just like explain like nice. About why they don't like it.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초대를 해요. So let's just say someone like invites someon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가 안 통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서 독일 가정이 이제 우리 정민이한테 집으로 초대를 해요. So let's just for example a German speaking family invited Jongmin to dinner one day. 근데 정민이는 말이 잘 안 통하고 불편하니까. So Jongmin because you know she's not great with German and because there will be language barriers. 이제 바쁘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And to be honest she's actually really busy. 그래서 별로 갈 마음이 없어요. So she actually doesn't really want to go. 근데 정민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How do you think John will reply back? Sorry, I have to go. But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해요. 가고 싶지만 So they'll probably say 핑계를 대거나 So they'll start making excuses. Oh my gosh, I really want to go, but I'm like kind of like 아니면 가장 흔한 대답은 네. the bit, like, the usual reaction is like, oh yeah, yeah, yeah, of course, and that's it. 근데 확실하게 이게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에요. So it wasn't like a certain yes or no. It was just like 그냥, yeah. 아, 네, 네. It's like oh, oh okay, okay. It was just like okay, okay.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집트도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을 거. 이 사람이 yes라고 하는 건지 no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So even in Egypt, you probably notice this a lot. It's like, is this person saying yes or is he saying no? 예, 그리고 또한 그런 문화 사람들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무례한 거예요. And also within those people groups, like if you directly speak to them, like then it's kind of rude. 그래서 제가 이전에 스웨덴 베이스에서 있었을 때 So in Sweden, when I was there serving the wine base there. 그래서 제가 이제 아울리치 팀을 인도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한국 사람 한 명하고 나머지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사람들이었어요. So it was an outreach team where there was a Norwegian and everyone else was Swedish. So there was a Norwegian, Swedish, and then just one more Korean. Okay. 근데 이제 제가 팀 리더로서 아 우리 내일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So like as a team leader, I'll say to this the team, like, okay, tomorrow this is what we're gonna do.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내가 리더니까 아 네 좋아요라고 반응을 해요. So usually the Koreans will respond like, oh, you're the leader, sweet, we'll do it. 근데 그 스웨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왜? But the Sweden friend will be like, why? 제가 어 왜라니 왜? So I'm like, what do you mean why? 근데 그 친구는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돼? But the Sweden friend is like, but why are we worshiping? 나는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And I respond like, well, duh, of course we're worshiping. 근데 그 친구는 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But their friend's like, but why are we worshiping specifically over there? 근데 내가 그때 지금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Look, I found out this later, but I was actually really like angry that how my student responded back to me like that. 왜냐면 한국에서는 리더에게 반문하지 않거든요. Because in Korea, we don't talk back to a teacher or someone in authority. 그래서 그렇게 왜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리더십을 신뢰를 못 하나? So for me, when that person questioned me, was like thinking that person was not trusting my leadership. 나한테 불만 있나? Does that person have something against me? 근데 내가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한동안 그래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줬어요. So later on, I actually thought about this. Okay, so why are we specifically worshiping over there? And I thought about it, and I gave a response. 그리고 얘기를 해줬더니 진짜 너무 좋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d then the strange friend is like, oh, really? That's sweet. That's awesome. 그리고 나서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됐어요. So later on, this keep on occurring within our outreach.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친구한테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구나. So what I realized is that for this friend, that friend needs a logical like reasoning behind everything.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So in Korean culture, we don't ask the question why. We just follow because we do.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리더가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게 굉장히 좀 반항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어떤 문화에서는 오히려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해함을 얻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But in Korean culture, so it's like if you ask a question why, it's like you're being against the authority. But in different cultures, with that why, you have a greater understanding. Therefore, you go deeper into the meaning behind it.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어떤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의 문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So I just realized from there, it's like okay, this person has something against, doesn't have something against me, but it's simply because of that person's culture. 근데 제가 그것을 저희 아울리치만이 아니라 많은 베이스에서도 봤어요. But I just didn't see this in my own outreach team, but I saw this in many different bases around. 그래서 다른 문화가 서로 모여 있는데 어떤 다른 서양 문화에서 한국인 리더에게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것을 우리 한국 리더십을 신뢰를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So I saw many cases where the Korean leadership, when they had other Western cultures or other different cultures come and say question, they really felt like, okay, that person doesn't like my authority. 예,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떤 이해가 필요했던 거예요. But simply that those people who asked why was actually because they're actually curious. They needed an understanding.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 질문 안에는. There was not even a small dosage of anything against them.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So for Koreans, when they don't understand something, this is how they respond. 참다 못해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결국에 갑니다. So after they like tolerate it, and then like okay, I can't tolerate anymore, and they go and then ask why.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저는 괜찮은데요. 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든요. And how they communicate this is like okay. I'm okay. I'm totally fine with this. But I've been hearing from other people that they are like having this problem and you know. 근데 사실 자기가 힘든 거죠. But really that person has the problem. 근데 그 리더와 나의 관계는 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But what they don't want is that relationship with their leader to be broken. 그리고 그 마음은 진짜 진실돼요. 나는 이 리더를 좋아하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and 거예요. And it's true that person actually really loves and likes the leader but they're just so afraid that the relationship might be broken.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진짜 괜찮아요. So they don't want to destroy the relationship they have with the leader so they'll be like okay no I'm really good this is like totally not me. 근데 저 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요. But this is what I 얘기를 heard. 좀 해주세요. So I heard that the other group guys, they having a real struggle with this. So maybe it's good to kind of explain to you why you're actually doing this.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니라.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it's not that the Asians are not like they're lying or they're being dishonest. 예,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 관계인 거예요. Because they have, you have to understand for the Asian, what they value the most is the relationship.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가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는 거죠. So they'll do everything they can so that they will like make sure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it's not broken. 예,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So another case, this is what happened. 동양 문화에서는 in the Asian culture, 제 3자 에게 부탁을 합니다. They use a third pers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아빠한테 서운한 게 있고 아빠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잖아요. So for example, I have something 자라면서? like as growing up, maybe I'm like bitter towards my dad, and my dad's kind of bitter towards me. 그럼 저는 엄마한테 갑니다. I always go to my mom. 엄마,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줘. Could you tell dad this? 그리고 아빠도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And same thing, dad will talk to my mom to communicate 예. to me. 근데 이게 커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리더한테 갑니다. 간사님한테. So the same thing happens when we go older. We go to a leader, right? 아, 간사님, 간사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Can you, leader, could you come go and kind of talk to them about it? 그럼 저는 물어보죠.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And I'll ask them. Have you actually communicated directly to them with this problem? 학생이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간사님이 오히려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But it's like, well, it's kind of, you know, it's weird as a student to confront another student. So I think it's better for you as a leader to confront them. 예, 그래서 이렇게 제 3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So in Asian culture, we use a lot of third person direct. Communication.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그 관계를 이제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 But again, you have to understand the root reason behind it is because they want to value the relationship and they don't want to destroy the relationship. 예,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문화에서는요. So within the honest culture, 이 사실 진리를 제일 가치로 두고 있는 거예요. They value truth, what is true. 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잘 끝내보자. And they want to solve a problem the most efficiently. 예, 그리고 이 문화에서는 예의 바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So the polite culture, they really value relationship. 예, 그리고 서로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를 먼저 이제 따지는 거죠. And the first thing that goes to their head is like, okay, how can I honor and respect this person? 그래서 이제 그 앤드류하고 제가 약혼했을 때 So when me and Andrew we were engaged. 그래서 저희가 팀 방문하러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We were doing pastoral visits to different places. 근데 제가 리아를 이제 오랜만에 프랑스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So I was going to have pastoral visits and meet Leah at a train station in France. 예,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리아랑 여자로서 그냥 한국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So for me, I haven't seen Leah for a long time, so I'm like, I really just want to have like just a girl-to-girl chat, just know, you know, I just want to speak to her in Korean. 그래서 처음에는 앤드류랑 이제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we're supposed to meet as a three of us, Andrew, me, and Leah. But as we were going there, I told Andrew. 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나을까? I asked him. considering Leah, did you think it would be better to speak to her in Korean? 그냥 오랜만에 보는 건데 둘이 만날까? 근데 그럼 너는 할 일 없잖아. And I'd be like, oh, but you know, it's a long time seeing each other.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we see just, you know, just two of us. But then again, what will you be doing? Like, you'd be alone.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앤드류는 내가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But Andrew was like, do you want me to go or don't you want me to go? 나는 아니 너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리아를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But like I'm like, no, I really want you to go. But then again, if I think of Leah, I kind of feel like maybe it's better just for us two to talk and you know. 근데 앤드류는 계속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So Andrew's like, yeah, I get that, but tell me, do you want me to go or not to go? 내가 그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잠깐만, 나는 너도 생각해야 되고 리아도 생각해야 돼. And I'm like, okay, well, hold on. It's not like that easy. I gotta think about you, but then I gotta think about Leah. Just hold on. A second. 우리 관계 안에서는 항상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in my relationship with Andrew, this carries on. Yeah. 예, 그래서 Andrew는 솔직한 문화로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So in Andrew's way of speaking, he actually wants to, he wants to be honoring in the areas of being direct. 예, 근데 저는 앤드류를 존중하면서 오히려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내가 대놓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이렇게 눈치를 챘으면 하는 거죠. And for me, because I honor Andrew, I want to, in a way of like, don't say it so bluntly, and hoping that he understands by me saying a little bit kind of thing. 예, 그래서 저희 둘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는 나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And so what we're working on between me and Andrew is that I need to train myself to speak more directly, bluntly. 그리고 앤드류는 더 눈치를 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And also Andrew's doing everything he can to have a better knowledge of 눈치. 예,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를 채서 이렇게 해주는 거. So that regardless of me saying it or not, that he will act regardless of me saying to him. 그래서 여러분 팀 안에서도 이게 아마 필요할 거예요. So even within your team, you will need this. 저희 한국 친구들, 브라질 친구들은 더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So for my Brazilians and also for my Asians, my friends here, we need to try to speak more bluntly and directly. 그리고 우리 서양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뭐를 원할까 조금 이렇게 눈치에 대해서 조금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And also I wanted to speak to my Western friends and be like kind of like just you know try to like kind of like see if they speak one thing, try to understand maybe there's something behind it. Like spend time and try to having 눈치 as well.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게요. So I'm going to have one more example and then we're going to have break.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울리지 팀에서 So going back to you know the outreach team that I was in. 그래서 그 저희가 중국에서 아파트를 빌렸어요. So we went to China as an outreach, and there we rented out an apartment. 그래서 날마다 work duty가 있었어요. 집을 치우는. So every day we have a work duty of cleaning the house. 근데 이제 저는 부엌을 맡았고. I took hold of the kitchen area.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스웨덴 친구는 방을 맡았고 이렇게 화장실 맡고 이제 다 각 영역이 있었어요. My Sweden friend took the you know the room, Norwegian this area, and you know we all separated ourselves into the house. 근데 work duty가 딱 두 시간인데 저는 두 시간 내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So, 그거를 끝내기 위해서. So the work duty time we have every day was 2 hours. So but for the entire 2 hours, the kitchen took so much time that I had to work like 예. Everything. 근데 다른 친구들은 3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But my other friends, my other students, they finished their work duty in like in 30 minutes. 근데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거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But what to my surprise, after they're done in 30 minutes, they go to your room and they sleep or they're on Facebook.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So I'm being direct. Extreme. I'm giving an extreme case right now.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아니 어떻게 자기는 쉬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So in an extreme way, I'm going to say this. So I was like, okay, hold on. I'm working still, and how dare they? Are they still working? I'm going 너무 to 이기적인 거 아니야? Are they taking a rest? Are they being selfish? Isn't it too selfish? 그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Oh my God, they have so like no 눈치.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팀 미팅 때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떨까? So in that team meeting, this is I gathered the team and I'm like, okay, hey guys, what do you think if we like kind of help each other out? You know? 근데 그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And but my friends were like, hey, if you need help, let me know. 난 그랬죠 속으로. 내가 꼭 말로 해야 돼? But so when I heard that, I was like, 안 보여? I was like, do I really need to tell you? Like, don't you have eyes? Can't you see that I need help?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So after that, the next day, I did it again, but no change. 그래서 제가 또 팀 미팅 때 얘기를 했죠. So again, got the team together, had another team meeting. 서로 이렇게 먼저 끝났으면 서로 도와주자고. Hey, so let's just strictly speaking, if someone finishes early, you know, it's okay to kind of go there and help them out. 그리고 저 또한 그랬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And this is what I said. Okay, I'm okay. Like I have nothing against this, but I've, you know, other team members, they're having a little struggle with this. So.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얘기를 정확하게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줘. 딱 그러는 거예요. But the friend was like, hey, I mean, if you need help, tell me what you need help and where I can help and how.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So from there, I just respond back really bluntly. 너는 바닥 닦아. You clean the floor. 그리고 너는 이 설거지해. You do the dishes. 그리고 진짜 도와줬어요. And there, they're like, okay, and they actually really helped. 근데 그들은 진짜 그냥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For them, they actually really need a direct communication. 예, 그냥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얘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They just simply needed someone to instruct them what to do. 왜냐하면 그 문화에서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으로 밀쳐서 내가 할게 하고 하는 게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Because from their culture, when they're doing the dishes, someone just comes out of nowhere and just like snatches the dishes out. Hey, I'm just gonna do it. Don't worry. That's really rude.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자. 아, 내가 할게 하고서 밀잖아요. You know, in Korean culture, we have that. Like, if someone is doing the dishes, you'd be like, hey, I'll do it. How do and you actually push them away, right? 예. 근데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에 어긋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But for a different culture, they'll take this as they probably don't like what I'm doing. I'm doing a really bad job and they probably have something against me. That's something they could be thinking.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직설적으로 아, 너는 이거 도와달라. 너 이거 도와달라. 이렇게 막 이제 저도 배우는 거죠? So from there, I actually learned a lot about how to be directly speaking and about, hey, you do this, you do that.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동기가 나쁜 사람은 없어요.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no one has any bad intentions within them. 근데 서로 그냥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But simply because we have different cultures and backgrounds, we just don't know how to act. 예,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세요. So keep remembering that everyone is different. 네. 그래서 쉬는 시간 갖고 저희 so 다시 볼게요. So we'll have a break and then we'll come back. Thank you. Thank you. So yeah, 3:30. I mean, 10:30. 4. 10시 34분에 다시 올게요. 10:34. ...나타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진짜 다들 나 빼고 다 서로 얘기했어? It's the thing that's really hard for the leader in this kind of situation is like this one person will come up and say this is what we feel, this is what we think and they'll be like, oh my gosh, really? Like everyone thinks like that? I'm the only one who's left out?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라기보다는 그 그룹이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So rather than thinking of this individual thinking of this is what I think, they have a culture where they put the we, like this is what we think. 예, 그리고 이 그룹 문화 안에서는 리더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기를 원해요. And within this culture, they want they want an order from the leader.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So for like an outreach system, let's give an example. The most ideal leader. 그래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 그 식당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다음 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리로 이미 정해지고 이제 미리 조사를 다 한 리더. The ideal leader is someone who is like, okay, they know all the best restaurants. They know how to get there, the time, the metro, like the bus tickets. They know everything sussed out. That is what we say an ideal leader is.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딱 보니까 그래 정민아 너 힘들지. And a leader who just They don't have to say anything, but the leader will come to you. 먼저 리더가 다가가는 거죠. And the leader will come to them first and say, "Hey, Jongmin, 그게 제일 좋은 리더. You're having a hard time, right? I see that." And that is what we call an ideal leader within this kind of culture.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아 오늘은 여기서 먹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할 겁니다.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So this kind of culture, the leader is always like, "Okay, this is the instruction. This is what we're gonna do today. Hey, you do this. We're gonna do this. Tomorrow, you're gonna do this." 그룹 문화 안에서는 이게 진짜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연합도 잘 되고. So for them, that's like, "Oh, this is amazing. This is a good group. We have unity." 제가 스웨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If I do this to my Swedish friends, 나는 컨트롤하는 리더예요. They will say she is a controlling freak. 왜냐면 무조건 하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Because all I'm doing is just do this, do that, don't do this. 근데 그룹 문화 안에서는 리더가 알아서 조사도 많이 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리더가 알고 하는 거겠지. But within this culture, it's like, well, the leader, of course, she has experience, she knows what to do, she has a voice. Therefore, of course, she needs to instruct us. 그리고 리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교만한가? And also, and within this culture, is like if you don't like something about what the leader is doing, they always come back to themselves. Like, okay, something I'm dealing with pride issue. It's probably my fault. 예,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스웨덴 친구들한테 하면은 스웨덴 친구들은 나도 성인이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ut if I do this same thing to the Swedish people, they'll be like, "Hold on, I'm an adult too. I have my thoughts and I have my opinions. Why don't you never ask what I want to do?"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울리치를 이제 갔는데 그 팀 안에 독일 사람, 노르웨이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So I went to an outreach and I had a German, a Norwegian, Korean, and an American within my team. 그래서 저희가 family time을 정했어요. So we decided to 쉬는 날. So we decided to have a like a break day, like a family time day. 예, 그래서 그때 팀 리더가 어떻게 했냐면 7시에 다 같이 돌아와서 같이 영화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o the leader said, "Okay, at 7 o'clock, we're all gonna come back and we're gonna watch a movie together." 그게 우리의 family time이에요. That was our family time. 근데 7시가 됐는데 이 독일 친구들하고 노르웨이 친구들이 안 왔어요. But all of a sudden, 7 o'clock came, but my German friends and my Norwegian friends weren't there. They didn't show up. 그래서 그 리더는 한국 리더였는데, 우리가 같이 놀기로 했는데 너희는 왜 같이 놀고 싶지 않아? 이 반응이 나온 거죠. And my leader at that time was a Korean, and that person said, "Hey, I thought we were decided this is what we're gonna do. We don't wanna like, do you wanna hang out with us? What's the problem?" 근데 그 독일 친구들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And I remember even till this day what the German responded. Family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family지, 그냥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family가 아니야. 딱 이러는 거예요. The German said, "Well, family is about actually respecting the opinions of different people within that family. You just don't have one boss who's just gonna boss everyone around."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정한 게 무슨 family야? And you didn't even ask us. So how do you even call this family? This doesn't even work.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family 이게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word and the definition behind family is going to be so different to each one of you guys.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아울리치 팀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줄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family가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family time이 뭔지를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So tomorrow I'm just going to give you guys so that you guys will go to your outreach teams and you guys are going to discuss what does family time mean? What is the meaning of family? And we're going to discuss that tomorrow. 예, 그리고 또한 우리 그룹 문화 사람들 밥을 먹을 때. So also another thing, when group cultures, when they eat food, 식당에 가면, when they go to like a restaurant, 반드시 서로 다른 거를 시켜야 돼요. They always have to order something that's different to one another, the dishes. 그리고 가운데다 다 놓습니다. And they have to put it in the middle of the table. 그리고 다 같이 먹어요. And we share the plates with one another. 그래야 서로 다양한 거를 먹을 수 있거든요. Because that's why we can try everything else, right? 서로 나눠 먹는 거죠. And we can also share and like, you know. 근데 지금까지도 앤드류는 그거를 힘들어합니다. But even till this day, Andrew has a hard time with that. 앤드류는 그냥 내 거를 줘. It's like, "Hey, I just want my plate. This is just mine." 다른 거 안 먹어봐도 돼. 그냥 내 거만. Like, seriously, I don't need to try anyone else's plate. I just want mine. Seriously, I just want mine. 그래서 이제 그 반대의 문화를 보면 개인 문화인데요. So the other culture we look at is the individual culture. 그래서 거기에서는 식사를 할 때 딱 자기 그릇이 있는 거죠. So in the individual culture, when we go out together to eat, you'll see them having their own plate, like mine. 예, 그래서 각자 주문하고 각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And they will all order something by themselves, like this is mine. Everyone different, like you know. 그래서 그 개인 문화 안에서는 나 혼자만으로 나만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So within the individual culture, they look at like my ours, like ourselves, like me. What is who is me?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 누가 내 가족이 반대해도 상관없어. So this individual culture, when God calls him to something, a vision, it doesn't matter if it's going to affect my family or not. It's just it's me. 예, 이거는 나의 부르심이야. Because this is my calling.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 거예요. And also, they value the fact that everyone has their different opinions and own opinions about something.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을 듣고 싶어 하죠. Therefore, they want to hear the opinions and the says of everyone else.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더가 아, 내일은 이거 할 겁니다. 너의 역할은 이거.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So these people don't like a leader who's like, okay, tomorrow we're going to do this. Today you guys do this, this, this, this. They don't like this.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스웨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한국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더 쉬워서 스웨덴 문화를 얘기를 많이 해요. And the reason why I'm picking on the Sweden and comparing this is because it has such a big contrast to our Korean culture, so just understand it. 예, 그래서 그들은 제일 좋은 리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듣는 거예요. So for them what they value is what they describe as a good leader is going to one by one and asking their opinion. 그래서 리더가 너는 뭐 하고 싶어? And they'll say, "Hey, so what do you want to do?" 이 일이 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러이러한데 너는 뭐 하고 싶어? They're like, "Okay, I know this is the things that we have to do. However, what do you want to do?"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듣는 거죠. So they want to go and hear everyone out. 예, 그리고 팀원들은 아 리더가 일단 나의 의견을 들으면 좋은 리더야. 내 의견대로 안 돼도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So for them it's like it doesn't matter if they agreed with my opinion or not, but the fact that they actually heard me out is what matters.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I think that's why they value the fact that they're direct with bluntly speaking and communicating.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And they value that everyone in the group will like they bring out their opinions. 예, 그래서 만약에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관심이 없나? 우리 팀에 있고 싶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So the automatic thinking is like when someone is not saying anything, it's like them saying, okay, does that person even want to be here? Like, what's wrong? 그래서 관심 없어 보이는 거죠. 조용한 사람을 보면. And if they see someone like just quiet, doesn't say anything, it's like they have no interest in this. That's what we'll think.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하고. So all the decision is made by them. 예, 그리고 나의 태도는 나의 태도인 거지 다른 사람의 태도를 내가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And my attitude, my thinking is represents just me, not anyone else.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앤드류하고 저의 관계 안에서 So another comparison with me and Andrew. 그래서 강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강사가 심심하면 어떡하지? I always have this like this dilemma of like, oh, what if the speaker is like that person is bored?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트가 지난주 강사가 2주 이제 열흘 코나에 있어요. So for example, our Matt, the speaker of last week, Matt, he's staying here in Kona for 10 days.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계속 금요일날 매트가 주말에 심심해하면 어떡하지? 너무 지루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So constantly I'm thinking like, okay, so this weekend, past weekend, it's like, oh, is Matt going to be alone? Like, will he be bored? Like, what is he going to do? Do I have to do something? Like, do we got to prepare something for him? Like, that's always coming to my head. 그러면 앤드류는 딱 그러죠. 매트가 심심하면 우리한테 연락하겠지. And Andrew's like, well, if he's bored, he'll probably contact us. Don't worry. 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Hey,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that much. 예. 근데 제가 아니야. 그래도 저녁 식사 같이 하자. 막 저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But I respond back to Andrew's like, no, at least let's have dinner together with him. So 왜냐면 그룹 문화는 뭔가를 꼭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Because in our 포함 안 시키면 괜히 막 따돌리는 것 같고. Because in the group culture, it's really we have this burden of like we have to include everyone because if we don't include them, we feel like we're keeping them as a loner. 예, 근데 개인 문화는 그냥 이거는 나의 시간, 나의 공간. But for the individuals culture, they're like, this is my time, this is me. 자, 모든 거를 꼭 같이 안 해도 돼. It's like, yo, we don't have to do everything like to ourselves, like as a group.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So any questions so far? 이해가 돼요? Does everyone understand? 가장 이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걸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과연 어려운 상태인지 정말 이해가 엄청나게 복잡하구나. 서로를 존중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가서 이제 이 자리에 떠났을 때 이제 아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제 어느 정도 인식했는데 보통 그걸 의식하면서 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알아가면서 해도 되는 건가? So I just want to say, like, just I didn't think of this as a big deal, but now, like, and I heard it, it's like, wow, I see so much complexity behind all this stuff. So right now, I think I'm in like in a dilemma of like, okay, so do I? Because now I know what to, like know what's like what to do with the cultures. Do I just do it, or do I do it like with relationships as we build up? Like I'm just yeah. 경험하면 할수록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더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So with more experience, you'll feel more natural in how you would confront this. 근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그냥 꼭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So the first thing I want you guys to do though is just to accept the fact that everyone is different. 예, 그리고 다른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And difference is not a bad thing. Difference is just being different. 그 다른 거는 그냥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Because difference it means that we just have different values. 근데 여러분이 팀 안에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는 But one thing that you have to promise within your team is 내가 최대한 솔직하겠다. Is that I will be the utmost honest with each other.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물어볼 때 그냥 한국 사람은 그리고 동 이제 그 예의 바른 문화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So I guess the challenge for the Koreans is that you will have to be honest in your feelings and what you feel and the emotions behind it.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서양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다려 주는 거죠. 솔직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까지. And I guess for my Western friends will be the fact that you guys will be waiting, be more patient, and waiting for the others to respond. 예. Mm. 그래서 문화와 성격이랑 지금 살짝 그 딜레마 있는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문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성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소심한 것도 제 문화가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심한 건가요? 아니면 성격인가요? 그래서 문화에게서 영향을 받죠. So yes, definitely we get influenced a lot through our culture. 예, 그래서 문화 때문에 소심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So yeah, definitely there can be a case where because of your culture, you do act in a like a shy or like a quiet way. 하지만 제니의 원래 성격도 있는 거예요. But definitely there is also the fact that it is part of your personality. 성격하고 문화를 따로 떼어서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So I think culture and personality do come together in a sens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hot climate culture, cold climate culture가 있다 그랬잖아요. 차가운 기후, 따뜻한 기후. So what I said before about the hot climate and the cold climate culture?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old climate culture에서는 이제 task 그 일 중심, 시간 중심, 그리고 직설적 뭐 이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So for the cold climate culture, they're very like time oriented, like very like they're very like just task oriented, planning, scheduling, direct communication. Plan. 그리고 따뜻한 기후에서는 관계 중심, 이벤트 중심, 그리고 간접적인 의사소통. So, but in the warm climate culture, it's all about relationship, social, like being like, yeah. So indirect communication. Indirect communication. 근데 그거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But I'm just generalizing with this when we're talking about this culture thing.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낼 때 통계를 하거든요. So we come up with a 이론? Theory. Theory. 그래서 문화는 이렇다. We say that this is what culture is. 그래서 관찰하고 설문조사를 하죠. So through observation and through research. 예. 이게 평균이에요. This 이게 is, 평균이에요. That's the general. Like average. Average. 그래서 문화는 이렇다 할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So when we say culture is this, this is the average what we say. 근데 어떤 영역 안에서 제니는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여기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But for Jenny, like it could be like in different areas of your life, in different aspects, you could be in that side or you can be in the middl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cold climate 사람처럼 그 direct communication을 하는데 So like just generalizing, you know, when we had the cold climate culture, so in cold climate culture we're very direct in our speech. So this is what is in here, the average.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이벤트 중심이에요. But all of a sudden, but regards to time, you could be somewhere totally over here where it's totally different to the cold climate culture. 그래서 각 영역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So depending on who you are, you will have a different like response. 근데 여기서 항상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이제 조사한 학자들은 말하는 거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So research we just found we just like kind of generalizing that this is the average culture that you know that of that country. Of that country. 알겠어요. 인해. 그래서 So you talked about this whole area of like we're putting someone in a box because I always think that with regards to culture is to do with just their back their way they brought up like as in like their personality and things like that. So when we are saying all this cultural stuff, aren't we really just putting ourselves in a box? 그거는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점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을 하는 거죠. So it's the same with like personality or when we talk about spiritual giftings or when we talk about culture, it's more like giving us a format so we can understand better. 그 박스 틀을 이해만 하는 거야. 그걸 꼭 이해할 때만 그 그쯤만 나머지 그냥 지나가는 거야. So we have a so 우리가 틀을 가지고 So we can't always say that okay, this is the culture, so therefore this person is always going to be acting this way. We can't do like that. So it's giving us a very broad format to bring.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at example should I give? Okay. So for example, 수업 시간에요. So he's just saying okay, in a lecture time. 이제 프로세싱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So the lecture goes, okay, this is processing time. So what do you guys think? And they ask the question. So 10명 중에 out of 10 people 9명은 9 of them 우리 스쿨 안에서 in our class 10명 중에 한 8명은 백인이에요. So let's just say in that class, out of 10 people, 8 of them are Westerners. 그리고 두 명은 대순이하고 사이먼 형제예요. And the other two are going to be Daesun and Simon. 근데 이게 여러분 멀티컬처한 공동체에 들어가잖아요. 항상 그래요. But in a multicultural setting, it always comes out like that, to be honest.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마이크를 열어놓잖아요. Because if we bring out the mic and say, what do you guys think? And we give the mic to you guys. 거의 90%는 백인이에요. 90% are being responded out from the Western people. 그러면 그게 단지 성격 유형일까요? So are we saying that this is just personality? 그거는 문화도 있는 거예요. There's definitely a cultural side to this. 근데 내가 마이크를 넘겨줘서 정민한 다음 사람은 너가 정해 했을 때 But if we say, Jungmin, hey, I want you to pass the mic to someone else. 그래서 정민이가 다른 한국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And then they pass the mic to some Korean. 그럼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나요? Do you think that person had nothing to say? 할 말이 항상 많잖아요. That person always have something to say. 근데 그냥 앞에서 마이크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먼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은 거의 없어요. But just because it's just that the fact is that when someone gives the mic in the front and say who wants to speak, no one really just says I have something to speak. 왜냐면 서양 문화에서는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하죠. Because in the Western culture,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initiate and how do you want to communicate your opinions. 근데 한국에서 그러면은 나 된다 그러죠. But in Korea, when you do that, we say that you are like just showing off or you're just being too loud. You're just being obnoxious. 근데 그거는 분명히 문화인 거죠. So that's definitely like a cultural thing.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a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쿨에서 계속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냥 오픈해서 의견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하지 않고 마이크를 일부러 돌린 이유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So the reason why we had the whole area where we say pass the mic around when we said give feedback, that was because we wanted to give chances for those other people who didn't want to speak out. 예, 그렇다고 그 안에 성격도 물론 작용이 되죠. And definitely again, there is the personality side with this. 그래서 여러분 팀 모임을 할 때요. So when you have that team gathering,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You'd be like, okay, we're gonna have time of hearing the voice of God. 만약에 리더가 뭘 들었어요 하잖아요. So we'll say, okay, so what do you guys hear from the Lord? 그러면은 처음 여러분이 진짜 편해지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항상 90%가 백인일 거예요. Until you come to a point where you're totally like comfortable with one another as a team, but in the beginning of that team meeting, you'll probably always see the 90% was answered by Westerners. 예. 그렇기 때문에 팀 모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Therefore, in a team setting, it's so important that you give chances to everyone on speaking out. 또 다른 질문 있어요? Another question. When you said for the advice for Westerners to wait for responses, what kind of context are you looking a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서양 애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줘라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줘라 얘기했을 때 그래서 무슨 컨텍스트 안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Let me think of an example. 예, 예제물을 생각하는 거 좀 기다려주세요. 그냥 가장 쉬운 예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강사가 피드백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So just like just a really quick example. So the same thing as what we're saying here. When the speaker here is like saying, "Hey, who wants to share?" When that kind of scenario. 예,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진짜 바로 손을 드는 사람들. So those who just always like put their hand up like this automatically. 예, 그거는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는 그 뭐지 그 모임의 주된 공용어를 하는 사람이 손을 들겠죠. It's most likely that the person who puts their hand up first is the someone who speaks a common language. Speaks the common language.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는 영어를 하는 사람. So I guess here will be English, right?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유롭게 너의 의사를 표현해 질문해라고 이제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And also someone who's been in a background where they've been taught to opinionate their opinions. 그러면 기다려 달라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강사가 피드백을 주세요 했을 때 저는 5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So I guess for me it would be like hey, I'm going to ask you this. So I'm going to give you guys 5 minutes to think about it.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다양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So after that, I will allow an environment where I will allow different people to actually share their opinions. Yeah. Does that make sense? 이런 패턴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같은 문화끼리 모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으로서 잘못된 건지 결국 하트 분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 추가해서 서로를 이렇게 더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 보면 분명히 자기에 맞는 사람들이 흡혈이 되는데 그게 나쁜 건데 좋은 건데 So, for example, if because these cultural differences are so complex and difficult, then is it really bad to just separate and go to your just gather with your own culture? Yes, that's racist. 인종차별이죠.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근데 대순이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쉬운 방법인 거. I think Tess already responded that, and you had the answer, which you said is the easy way out. 그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따로따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냅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방인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죠. 유대인 교회도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So to be honest, in the Romans context, Paul could have just left the situation as it is because to be honest, the Gentile church was growing massively and the Jewish church was growing massively in numbers as well. 근데 서로의 문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이라고 하는 거죠. But he knew that there was something that we can all learn from each other. Therefore, he's trying to unify them together.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야. So we all say this word, right? God, you're the king of this world. 그러면은 그 뜻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That means that he is the king of every different nations. 그렇기 때문에 kingdom culture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나라의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refore, when we say kingdom culture, we're talking about every different culture from everywhere. 예, 왜냐면 각 문화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거든요. Because in every different culture, there is a value within that culture. From God.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So for example if I express this 나는 이게 편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끼리만 모일 거야. I'll be like, okay, I am Korean therefore I'm more comfortable in this way so I'm going to be with the Koreans. 그러면 이 국제 사회 안에서 나는 그냥 여기 이렇게 사는 거죠. So in my diverse cultural area 나는 이게 편하니까 I'm just going to stay in that corner because I'm comfortable.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자기가 제한시킨 거예요. Therefore you restrict yourself you limit yourself through the your own zone.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방을 구해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But you know Jesus said there is a go to the nations like he totally gave us authority to go out to the nations, right? 그러면은 내가 편한 공간 안에서만 살 순 없잖아요. If that's true what Jesus said then we can't just live in a little comfort zone. Christer, did you have a question? Yeah, I was going to comment. Do you It just makes me think of like appreciating and needing every community is like Ephesians chapter 3. Paul says that you can't, in a summarized fashion, you can't understand all of God's character that is capable to be understood by humans without every person expressing part of God's character.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연합해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연합한 안에서 그것에서 작은 것을 보게 돼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심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나왔던 것처럼. It's good. 그래서 I'm really curious in the areas of those who speak directly, bluntly, and those who are just like really individual. Are they selfish? Lik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at culture and the areas of selfishness? Because, like, when I'm home, I'm like, we're a very group oriented culture. But when I'm home, I'm very like, I'm very individualistic. Therefore, a lot of people say that I'm selfish. So. 근데 희경이가 고민하는 거는 한국 문화 안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What you're like kind of like questioning is something that's within the Korean culture.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So normally people are there in the average zone. 희경이가 여기 있으니까 희경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But because you're in that area, Clara's on that side, you think that you are different. 예, 그래서 너 여기 있어야지. 왜 자꾸 여기에서 행동해? So you're like they'll be like you have to be in this average zone, but why are you always over here?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너가 뭔가 잘못된 거야 하고 이제 또 안 좋은 말로 넌 이기적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So that's why peopl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that, they'll just say, "Hey, you're selfish." 예, 근데 희경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희경이는 그냥 다른 거예요. Yeah, it's not that you're wrong. It's just that you're different. 그리고 이제 자기 문화에서 눌린 사람들이 자기 문화 밖으로 나가잖아요. And for those who are actually kind of oppressed by their culture when they go out of their culture. 그래서 아까 희경이가 말한 것처럼 희경이의 성격대로 직설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개인의 문화가 있고. So like Clara said that I'm very individual and I'm really blunt and direct with my speech. 예, 그러면 진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 막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So therefore, when you're like in a different culture outside of your Korean culture, you feel like a fish that came out of a pond and like now in the ocean. 그때 이제 꽃이 확 피는 거죠. That's why you feel like you're alive right now.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예예요. That's why when we say it's like the culture lies to you is like with this kind of example. 너 우리 문화랑 안 맞으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Like the lie is like the culture will say, "Hey, you're weird from my countr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너 이기적이야. 너 뭔가 잘못됐어. See, you're different. That's why you're selfish. This is your problem. 그게 문화가 주는 거짓말이죠. That is the lies that come from our culture. 네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네가 잘못된 거지. Because if you don't fit in with our culture, then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Last week, Yongshin mentioned not just a warm type of cold climate, but she mentioned high context culture and low context culture. And are you going to go into that? That would be explained. Yeah. 그래서 이렇게 영신 간사님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따뜻한 클라이밋과 차가운 클라이밋에 대한 그 차이를 얘기했는데 혹시 그것도 대해서 또 더 깊게 얘기할 건가요? 그거는 아마 yeah. I'm gonna go into that soon.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Another question. (웃음) 가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YM처럼 국제적인 단체 있다 보면 So like that we hear this a lot in a place like YM where it's so multicultural. 그래서 그런 영신 간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You know, like Youngshin, this is what she'll say. It's like I am not a typical Korean person. 근데 한국 안에 있을 때는 막 눌리는데 한국 밖으로 나올 때는 막 이제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So a person like that will go into Korea and they'll feel like so like fresh, like not like oppressed. They don't feel free, but when they go out of Korea, they're like yes, freedom. 왜냐면 나는 너무 다른데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Because I'm so different, but everyone around me is saying that you're so weird. You need to fit into this criteria. 그래서 문화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So I guess that is the danger behind culture.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스웨덴 남자가 탔어요. So one time I was going back to Sweden from Korea, and I was in their plane. There was a Swedish guy sitting next to me. 근데 그 스웨덴 사람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So what the Swedish guy said to me? 나는 한국에게 너무 고맙다. I'm so thankful to the Koreans. 왜냐면 한국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Because I found my real me within Korea. 왜냐면 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스웨덴 안에서는 자꾸 나보고 너는 약하다, 너는 잘못됐다, 왜 이렇게 냉철하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Because I'm really such a emotional and a feeler. So when I'm in Sweden, they'll say like something's wrong with you. Why are you like that? Why are you so like sensitive? 근데 한국에서는 그 감정적인 거를 존중해주고 좋아해주거든요. But in Korea, they actually value the feeling side, the emotion side, the sensitivity.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에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So for that Swedish guy, for him, when he was in Korea, he was like a fish that came out of pond into the ocean. 예,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는 게 나는 한 평생 한국에게 고맙다라는 거였어요. And what he said was that I'll be forever grateful to Korea. 예, 근데 저 또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아 여자로서 나 또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진짜 자유를 경험한 거죠. So for me as well, like after coming out from Korea, now I found like a voice as a female person. I found a voice and actually speaking out and being, you know, leading out and things like that.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많은 사람이 그거를 지금 똑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화에서는 뭔가 진짜 갑갑했는데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So same thing like for you guys, it's something like within your culture, you feel so frustrated and you just don't feel free. You feel like you're caged, but when you're out.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multicultural 공동체에 있는 것이 축복인 거죠. And when you're out, you just feel so much freedom. Therefore, like you now, you being in a multicultural sense, you just feel so like you're so valued. 여러분 문화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Because you're not caged in into this cultural boundary that you're in.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제대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But it's because now you finally found the original design that God has planned for you in the beginning. 그리고 세 번째는 So third is 근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It's the time thing. We're talking about time. 예, 그래서 첫 번째 문화는 이벤트 문화예요. The first is the event culture. 예, 그래서 이 이벤트 문화는 관계 중심이고 They're very like relational. 그래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게 그냥 좋은 거지 무엇에 대해서 상호 작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Like interaction. So the reason why they interact is not because they want to. Is it just because interaction is good? Is it? So interaction itself is good. It's not like the task that they're doing. It's not that important. 그리고 바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And also they would not always speak about work first. They always talk about like relational things first.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 for example,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은 뭐 이제 이렇게 조상 대대로 다 물어보죠. 할머니는 잘 계시냐? 뭐 삼촌은 잘 있냐? 뭐 so 이모는 like, 잘 있냐? You know, if you go to Africa, they'll like go throughout your whole ancestry and be like, "Yo, how is your great grandfather doing? How is your mother doing? How is your auntie doing?" 예, 그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라고 얘기를 하기 and then, 시작하는 an 거죠. An hour later of that conversation is like, "Oh, by the way, this is why I came to you. This is what I wanted to say." 예. 그리고 그리고 예, 서로 어떤 감정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And also within, 일보다는 within this culture, rather than work, emotion is more valued. 예, 그래서 서로 어떤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so 우리 관계는 doing, 좋은지 like that matters like is our relationship good that matters too and stuff like that.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는 And those who value time. 예,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이 일을 우리는 빨리 끝내야 돼. So they value that work. Therefore, we need to get this work done. 예,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능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죠. So when they get together, they're talking about a project, a work, and they're like, okay, what's the most efficient way of finishing this or doing this task?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And also respecting and honoring everyone's time is super valued. 예, 근데 저도 보통은 동양 문화가 이벤트 문화인데요. So usually the Asian culture we are the event culture. 근데 저 또한 시간 문화가 있어요. But regardless myself I am very time valued. 그래서 누군가를 정민이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정민 정민아 잘 지냈어? 뭐가 뭐 요즘 어때라고 하기보다는 야 너 이거 했어? 바로 얘기를 하는 So even like when I'm talking with Jongmin, rather than be like hey Jongmin so by the way how are you doing? So you know how was this rather than saying like that I just say to Jongmin, hey Jongmin, did you do this? Did you do the work that I asked you to do? 근데 같은 문화 안에서 테리는 왜 이렇게 좀 So Jongmin be like wait, we're in the same culture. Why is Terry kind of like that?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So what the time-oriented culture, they're always thinking about what's the most efficient way of doing something. 예, 그래서 한국에 가면 앤드류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 So we go to Korea, right? Me and Andrew. We're in Korea. 앤드류는 전형적인 이 그 시간 문화의 사람이에요. He's like a guy who's fixated upon the culture of time. 그래서 주말마다 앉아서 자기 일주일의 스케줄을 다 짭니다. So in the weekends, what he does is that he plan out the entire schedule for the next week.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so 몇 시에 밥 먹고 그다음에 몇 시에 준비하고. So he puts time for what time he's going to wake up, then devotional, what time he's going to have breakfast, when he's going to drink coffee. 그리고 1-on-1은 이제 45분에서 1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And his one-on-ones times would be like, okay, 45 minutes to 1 hour. Boom. Just like always done. 근데 이제 저는 여자이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1-on-1을 1시간 만에 끝내지라는 생각을 하죠. And I'm like, so since I'm a girl, I'm like, well, how can you just have a 1-on-1 for 1 hour? That's crazy.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You have so much to talk about. Why 1 hour? 근데 엔진은 시작하자마자 내가 3시 반에 가야 되거든. But you know, this is what Andrew does. He sits down. It's true. He goes, I have to go at like 3:30. Just letting you know.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And he goes to the point. 그래서 그 더 이제 그 시간이 효과적이죠. So it's really, you know, it's efficient in that sense. 예.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저희 이제 친구들 이제 친구들 만나잖아요. So in Korea, when we're meeting my friends. 예, 그, 저희는 이제 친구랑 아,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보통 또 커피숍을 가죠. So you know, usually in Korea, we say, "Hey, let's have dinner." And after we say that, it's just we always think of that we'll go to a coffee shop afterwards. 그리고 나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은. And after that, the entire evening time is open. Like 예, 그래서 그냥 아, 대화가 끝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So when a conversation stops to a point, then that's when our meeting stops. 예, 근데 앤드류는 이제 처음에 제 친구들 만날 때 딱 두 시간을 정하는 거죠. So 밥 먹고 커피숍 두 시간. So Andrew, when he meets my friends, he'll plan this out. Okay, 2 hours, 1 hour dinner, and then 1 hour of coffee.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될 걸. And I'm like, well, good luck. It's not gonna be like that. 그래서 두 시간. 그래서 두 시간쯤 딱 지나면 앤드류는 계속 시간을 보 시계는 보는 거죠. So 자기 after, 스케줄이 딱 됐는데. Because and after the 2 hour times go, Andrew's like keep looking at his watch. He's like, okay, I have planned something after this. What am I doing?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And he's like, Najimi, hey, we have to go, we have to go. 근데 나는 아직 대화가 안 끝났어. And I'll tell him, hey, our conversation hasn't ended yet.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o 한국에서 보통 친구들 만나면 거의 뭐 5시간까지도 수다 떨 수 있죠. You know, so in Korea, when we meet as friends, like we go meet, hang out, we actually can like spend like 5 hours in the coffee shop. 예, 그냥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Because we just talk and talk. 예, 그게 바로 이벤트 문화입니다. That is the event culture. 그리고 시간 문화는 딱 정해진 culture,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 시간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That time is so important. That's why they do like just time. Everything is oriented by tim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울리지 팀 안에서 So for example, in your outreach teams,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가 진짜 서로를 좋아하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So some members would be like, in order to value and like we because we value our team, we actually need to like spend more time with each other.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계속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they, 연합이에요. And they put value and importance of spending time together, like do everything. Yes, eat together, let's hang out together. That's important because they find value in that. 근데 이제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에서는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한 거죠. So for the those who are in time oriented, like time culture, it's not about how much the quantity of time that is spent, it's the quality of the time that's spent. So 우리가 한 시간 모이더라도 이 한 시간만큼은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할 거 하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의 감정까지 나누고 다 하는 거죠. So let's just say we have an hour of time spent, then it's like you're into it. We're like sharing everything, we're really initiating everything we can within that time period. 예, 그래서 여러분 팀 안에서도 아 우리가 진짜 연합한 하면서 왜 같이 노는 건 안 좋아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some, 문화에서는. So for some people they'll be like, okay, you said that we want unity, but why are we like not even hanging out? Why are we like not having fun? Why are we always meeting stuff? 그리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가질 필요가 뭐 있어? 별로 효과가 없,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잖아. But for another person and the other contrast is like saying, why are we always having these meetings? Like we're not like even doing anything. It's not helping. Like, why are we just wasting time? 이거 그냥 다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Can't we just finish this in like in 30 minutes? I don't understand. 근데 여러분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But you need to remember this is that it's not that you're negative or anything like that. It's just that you have different cultures. 혹시 질문 있으세요? Do you have a question? 자, 마지막은 우리가 권위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Lastly, what we the culture behind how we view people with authority, authoritative figures. 예, 그래서 문화학자 중에서 홉스테드라고 하시는 분이 문화 무형을 만들었는데요. So there's this guy, a professor with by that studies culture, a guy named Hofstede. 그래서 그 사람이 문화 모형 안에서 권력 격차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And he talks about this a phrase called cultural dimensions and power distance. 예, 그래서 그 권력 격차는 어떤 거냐면 권력을 얼만큼 분배해 주느냐예요. So the power distance, what that means is that how much authority that you pass out to one another.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권력이 10만큼 있으면 Let's just say that you have power ranges from 0 to 10. 예, 그래서 높은 권력 격차는 예를 들어서 8이라는 격차를 그러니까 권력을 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2를 그 팀원들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So a high intensity power distant person will like say they will have 8 of that power to themselves. And they'll share the last two with others.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리더가 굉장히 권력이 많은 거죠. Therefore, that leader has a lot of authority. 그리고 보통 동양 문화가 그렇습니다. And a lot in this case, a lot of the Asian culture runs this way. 근데 낮은 권력 격차는 But for those who have a low power distance, 예, 그 권력을 골고루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They make sure they share the authority equally with one another. 예,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권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So therefore, the leader doesn't really have much authority.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서양 문화가 거의 그렇습니다. So a lot of the Western culture runs this w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제 낮은 권력 격차 사람들은 so the low cultural, power distant people, 리더한테 말할 때도 그냥 편안하게 so those, like, they, how they relate with their leaders, Andrew가 like, 강사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보면 다 Hey bro, hey man, If hey you look dude. At what Andrew like, texts the, all the speakers that come He's like Hey bro, yo dude, so what's up 저한테는 상상도 못하죠 For me that's like shocking 예, 그리고 저희 문화에서는 But for me,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존중을 다해서, 존경을 다해서 대해주는 거죠. It's like honor, respect. It's like all about that. 예, 그래서 절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So you never say, we never address them by their names. 예, 항상 어떤 타이틀 아니면 호칭이 있죠. We always use a title. 저는 지금도 아직도 어려워하는 게 저희 시어머니에게 이름을 대고 부르는 거예요. Still to this day, one thing I still struggle with is to call my mother-in-law by her name. 예, 그래서 그냥 Bonnie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거. Just casually saying, hey, Bonnie.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항상 이렇게 어머님, 어머님. 하고 높여서 말씀드리죠. Because we never say that in Korean, because we always address them as mother, like mother, mother, in a 예. higher way.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희 문화에서는 동양 문화에서는 So within the Asian culture,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이 많은 사람은 So like I said, the ones who have a high intensity of power distance. 예, 그럴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A leader who has that much authority is someone who is actually has that much 자격. Worth? No. 자격. What is 자격? Credentials, like credentials. Yeah, that has that much credentials. 그래서 경험도 많고요, 그만큼 교육도 받았고요. Therefore, that person has a lot of experience, even had a lot of like degrees regards to it. 예, 그리고 또한 그 위에 상사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죠. And also, someone above the more authority will actually acknowledge that person.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Therefore, if that comes, that person comes into a meeting, that person has all the information. 그래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리더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Therefore, if you want to receive an information from someone, you have to come, get to go through that person, that leader. 그리고 정보가 주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팅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And because of that person has all the information, he controls that meeting. 그리고 리더가 발언권을 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어요. And also, when the authority figure shares opinion, that's only when you can respond back. 네, 반대로 서구 모양에서 문화에서는 But in the contrast on the Western culture, 예, 그 권력이 낮은 사람은요. Those who have low intensity of power distance. 예, 그 권력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And because the authority is passed on equally to one another, anyone can speak out in their opinions.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And it doesn't matter if you agree or not or don't. You can just freedom of speech. 왜냐면 당신이 가진 권력이랑 내가 가진 권력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Because I understand that the authority that you carry and the authority that I have is not much of a difference. 그래서 여기서의 리더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행자, MC 같은 거예요. So if you look in this perspective, the leader, the really what he's doing, what that person is doing, is just like an MC. He's like hosting it. 예.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부분이요, 여러분 아울리지 팀에서 여러분의 팀 리더와 팀원들이 가질 수 있는 갈등의 가장 큰 요소예요. So this one, the authoritative figure, the authoritative culture.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a lot within your team, and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bring a lot of tension within your team members. So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울리지 팀 리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리더다 아니다라는 게 이 문화의 틀을 가지고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And so therefore, as you guys are students and you look at your staffs and your leaders, when you come to a conclusion, oh, this is a good leader or a bad leader, that is influenced by how you view the cultural sense of authority.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 문화에서는 리더가 친구 같고 친구처럼 재미있게 같이 놀고 So in the Western culture, a leader is someone that you can relate to, someone you have fun with, that you can openly express. 예, 그래서 같이 농담도 하고 서로 솔직하게 감정 이제 솔직한 의견들도 할 수 있고 So it's a place where you can like be honest with one another. You can like, you know, toss out jokes. You don't have to be scared about it. 그게 좋은 리더예요. That defines a good leader, a good relationship leader. 예. 근데 동양 문화에서는 But in the Asian culture 리더는 뭔가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A leader always have to know more, has to have more information.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내가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Therefore, that person needs to have all the spiritual knowledge. Therefore, if I come with a hard question, that person needs to answer back with the question, with the answer.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해주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떻게 간사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nd therefore, they're like, if that person don't give me a response that I want, you just come to a conclusion. How did that person become a staff. 예, 그래서 그 리더는 그 리더는 이제 어쨌든 리더가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리더이니까 내가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So for them, it's like in order to trust them, I need to know that they have they've experienced and they have all that. You know, there's a reason why they are in that spot of authority. 이해가 되셨어요? Did that make sense? Yes. So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제 아울리치 리더에 대해서 아니면 예 아울리치 리더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문화적인 것에서 나온 건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So again, 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야. 아니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So I want really to encourage you guys to think about your opinion upon your leaders, your staff, whether it's good or bad. Did that come from your cultural background, your cultural values? You need to really think about this. 예. 질문. Are you so multicultural? 제니 간사님은 되게 다양한 문화를 아시는 분이지만. I'm wondering if you have any sort of language of like of all these like high distance, slow distance, and leadership, time oriented, event oriented, like some sort of language where it's or like a biblical culture, what would you call? So I know these are just, you know, boxes so that we have a framework, but like in a biblical setting, what does it look like? How would you phrase it?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인간이 만드는 틀이지만 타이틀들이지만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biblical하게 성경적이게 말할 때는 어떻게 이것을 타이틀을 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다 다룬 게 시간, 개인, 정직함, 그 다음에 낮은 권력 격차, 이벤트, 공동체, 예의 바른 의사소통, 그 다음에 높은 권력 격차예요. So all this time what we've been talking about is like time, individual, honesty, low distance, event, community, polite, high distance, all that stuff. 예, 그래서 이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서로 반대되는 문화인 거죠. So the opposite side to each other are the contrasting. If you see that. 근데 이 안에 그 문화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So the thing that they value within these culture. 그래서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일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So the people who value time is because they value task. 근데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옳은 건가요? So for God, when He sees this, is this something bad? So I'm someone who values task. Is that a bad thing? No. 아니죠. No, it's not.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 개인적인 그 문화 안에서는 So those who are individuals, individual cultures.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성이에요. 이해함. The reason, the thing they value really deeply is reasoning.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Is reasoning something that God values also?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뭐지? 예의 바른 문화는요. So the culture of being polite, the polite culture. 그 안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침묵.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The value that behind quiet is something that is not they're not afraid to be quiet. It's not undervalued.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적은 모든 것들이요. So everything that we wrote here. 우리가 각각 문화 안에서 가치롭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re putting the words behind the values that we put into these thing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 이성, 그다음에 침묵, 구조, 관계, 감정, 그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의사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거, 이벤트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 So what we see here is the task value, the reasoning, the quietness, the structured, relational, feeling, loud, and the flow is what they value. 이해됐어요? Did that make sense? 그래서 각 문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에는 그 뒤에 있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So it's behind every culture structure, there's a deep value behind it, value system.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The thing is, in God, He values all of this. 예, 그래서 팀 안에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냐면. So within the team, this is what we do, right?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거지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We tend to like divide it into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뭐가 맞지, 뭐가 틀리지? What is right, what is wrong? 킹덤 컬처는 뭐지? 하고 계속 그 킹덤 컬처를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we keep thinking, okay, what is the kingdom culture? I think the kingdom culture is this. So we try to like create a kingdom culture.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게 다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However, in God, all of this is valued.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그 팀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십 스타일을 조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So I think within your team that like you have to kind of like be flexible and like kind of customizing into your culture like your values and your cultures. 그래서 팀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서양 문화 이게 맞아.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So not like we're not going to be like yo this is the western culture this is how I roll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예. 중요한 거는 그 팀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But you need to see the individuals each one of them the differences they carry. 그래서 내가 그 팀원을 그 사람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이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So you have to come in an area where like okay, how can I honor and respect the culture that this person come from? 오케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요. So the most ideal picture is this.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ross-cultural 결혼을 한 사람들은 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So those people who has an interracial marriage, they'll understand this more. 예,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게. It's because out of love, because I love you, I'm gonna go embrace your culture. 그리고 그 상대방도 똑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문화대로 해줄게라는 거죠. And that person is like, I love you so much, therefore I'm gonna go and embrace your cultur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크 가족 안에서 우리가 규칙을 딱 정해서 의사소통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So even within the York's family, we never be like, okay, this is how we're going to communicate. This is how we're going to do things. We don't come to that.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내가 너에게 갈게. So it's not like that. The mindset is behind is that because I love you so much, I'm going to go to where you are. 그리고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갈게. And the other person's response will be like, no, no, no. Because I love you, I'm going to respond and I'm going to be where you are. 그게 혹시 이해가 되세요? Did that make sense? Yes. Yes. So good. 그게 was that an answer? Yeah.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Another question. 문화가 다른 데서 살아오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오는 거잖아요, 결혼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멀티컬처로 오면 그게 올바른 문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자꾸 그 문화 속에 그냥 숨어버리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So now we come from thes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re's some things that we even recognize that this is not a right culture. This is something that we embrace that's not right. However, what do we do when we're stuck there? Like we just can't do nothing about it.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옛 습관을 버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So I think when we address this, it's like kind of like you try to break off a bad habit in your lif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So just like you know, we have to strive to go against to break off a bad habit in our life. 여러분이 여러분 문화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So therefore, if you recognize a bad culture, negative culture within your culture that you're living in, you need to strive against it. 예, 그래서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걷는 거죠. That's why we need to walk in the opposite spirit.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드는 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잘 아는 문화가 이거라서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So the reason why I'm bringing out a lot of Korean culture into this because I can relate to it, therefore I'm making this example. So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자한테 최고는 좋은 남자 만나서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는 거야. So as I was growing up, my parents always tell me and educate me, saying the best life for a girl to have is to meet a good husband, a wealthy husband, and live a comfortable life. That's the best thing for you. 예, 그래서 여자가 뭐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 여자가 열방을 다니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결혼이나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So for my parents, going to the nations, doing lots of work was not a good thing. So they think it's like that's something that you don't do, just get married quickly. 예, 그러면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걸 알죠? So for me, I recognize that the calling that God has for me is totally different to the things that my parents want from me.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말하시는 문화와는 정반대로 제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So knowing that, but I know that I need to obey God's calling, that I will walk oppositely to what my parents want me to do.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 정신으로 걷는 거.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alking in the opposite spirit. 그래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한 여러분 팀 안에서 프로세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So tomorrow again we kind of go more deeper into this, but also we're going to have time within time of processing this where you'll be able to process within your team members. 네. 그래서 오늘은 끝났습니다. So yes, it is done. Yeah. Wasn't that awesome? Yeah. Yeah. So good. So just a reminder, 1 o'clock, no, 12:50, be at the flags for community outreach. Community outreach인 분들은 12시 50분에 플래그로 가주세요. Have a good lunch. 좋은 점심 되세요.